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 그러죠?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처음 40세는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이렇게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3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의 생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인데 그 가운데 일기에서 이기 곧 이제 40년의 젊은 시기를 보내고 이제 40세부터 80세로 접어드는 그 이기에 접어드는 그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그랬어요. 아이, 모세가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게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마침 그 바로의 그딸 중에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양자 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그 히브리 아이가 제안한 것처럼 유모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젖뗄 때까지는 그 유모가 이 모세를 키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생모였죠, 모세의 생모. 그러니까 모세의 생모가 이 모세를 젖뗄 때까지는 아마 학자들은 되게 그게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3살, 5살 정도 되면은 말하나요? 하죠.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뭐 대화도 되잖아요. 아무튼 이 어머니 그 요게벳이잖아요.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젖뗄 무렵까지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바로의 딸에게 양육비 받고 키우다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죠. 양자.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가 불과 한 3살, 5살 이때인데 지금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 이게 대개 몇살 정도 되냐면 한 40살 정도 된다. 40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잠깐 나오고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40살. 뭐 장년,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긴 시간을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모세가 어디서 자랐겠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겠죠. 그 공주의 그 거처가 왕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로 줄곧 젖된 이후부터는 이 40살 무렵까지 곧 줄곧 이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바로의 왕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왕실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애굽말을 했을 거고 또 애굽 문화를 배웠을 거고 애굽의 그러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줄곧 왕자로 자라던 이 모세가 이제 한 40세가량 성인이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오늘 11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긴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중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요.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랐는데, 40세쯤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 바깥에, 그러니까 늘 왕궁에서만 살다가 왕궁 바깥에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마침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이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모세가 본 거예요. 또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사람 하나가 아마 장교겠죠. 군인이겠죠. 왜냐하면 노예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도망치지 못하고 또 그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 11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곧 모세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아주 거의 거반 죽을 지경으로 아주 그 어마무시한 그런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모세가 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근데 이 모세는 누구예요, 사실? 지금 옷을 어떤 옷 입었겠습니까? 그 왕궁의 모세가 애굽의 왕실의 옷을 입었겠죠. 그러면은 모양도 애굽 사람이요, 복장도 애굽 사람이요, 다 애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말도 애굽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정작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게 매를 맞는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자, 그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 그 애굽은 이렇게 모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쳐 죽였다라는 말을 쓰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쓰나 싶은데 사실 그 11절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친다라는 단어와 지금 이 모세가 그 공격하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을 정도로 그렇게 폭행을 하고 있던 걸 이 모세가 봤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갚아준 거예요. 이에는 이, 폭행에는 폭행.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어디서 자랐냐면 히브리 왕궁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애굽 말을 해요. 애굽 문화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 모양과 그 뭐 형체가 다 애굽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엄마 품에 기껏해야 젖될 때까지 살았던 그 모세가 지금 40년 가까이 그 애굽 왕실에서 자랐는데 도대체 이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의 왕실에 말하자면 왕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찌 그 애굽 사람을 또 쳐 죽이냔 말이죠. 자기 동족과도 같은 애굽 사람은 죽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히브리 사람에게는 돕는 마음을 지금 이 모세가 보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 유모, 실제 그 생모인 이 모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불과 뭐 몇 살 안 되는 그 시기에 이 모세를 양육한 것밖에는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긴 세월에 대해서 침묵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앞에 있는 앞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살리잖아요. 그 잘생긴 게 그냥 어미니까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 있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갈대 상자를 그렇게 막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한 모세는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 옆에서 도왔던 그 누이 미리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을 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가 좀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도 뭐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을 때 그 잠깐 젖먹이는 그 기간을 그냥 허투루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뭘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야. 이것을 반복해서 귀에 닳도록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말을 하고 어려서 그러한 양육을 받은 것이 이 아이가 장성한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기 동족이요 형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돕고자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언제요? 젖먹이 때 가장 어머니에게 밀착되어 있는 그 시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하고 이렇게 오래 밀착된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적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 모세의 성장을 보면서요. 이 어렸을 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서 배운 정체성 교육은요. 이건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교육의 목표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세 번씩 반복해서 했던 말 제가 한동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풍삼기 우리 직분자 그 교육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정체성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아주셨어. 왜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새로운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 이거를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제 책상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은 특히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는 요 세 가지 가치를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아직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책상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 하면서 우리 기세당당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맞아요 전도사님. 이 3C예요 3C. 이 3C를 제가 이제 한 번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캐릭터의 성품인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제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더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금 보이는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컴피턴스라는 말인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3C인데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은사들을 잘 찾고 개발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어요. 모세가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지혜를 배우고 말과 일에 능하다. 아마 모세는 적어도 애굽말 했을 거고 히브리 말도 했을 거라고 봐요. 언어적인 능력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지금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걸 보면요. 사실 상당히 이 왕실 교육을 받아서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유능합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능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개발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그것이 우리 그 겨자씨 사랑방 뭐 합니까? 뭐 플루트 가르쳐 주고 또 뭐 영어 교실도 하고 또 교회에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제가 그 중고등부 다니고 또 이렇게 청년부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주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움직이고 또 뭔가를 이렇게 활동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워요. 중고등부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리더십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임원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어떤 걸 계획하기도 하고 또 맡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실력 중에 실력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실력이에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성. 이것도 컴피턴스란 말이죠.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사랑방이 저희는 그런 디딤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실 그런 마음의 기도도 있는데 이 겨자씨 사랑방이 조금 더 기세당당 비전스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자라가기를 소망은 하는데 아무튼 여러 성도들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기세당당 비전스쿨로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실력을 키워가는데 유익을 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C는 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작게는 가족도 공동체고요. 커뮤니티고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볼자면 교회가 커뮤니티고 우리가 있는 이 마을, 고양동, 관산동 이 마을이 커뮤니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는 우리 민족이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아까 우리 읽은 거죠. 나이가 40세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그냥 거기서만 그냥 살면 얼마든지 뭐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두 번째,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모세처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라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자기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좋은 모습, 그 잘생긴 모습, 그 톱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그 정체성 교육에서부터 나오지 않았겠는가? 민족을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가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보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품이에요. 캐릭터라고 하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어떻다고요? 모세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겸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온유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뭐 사근사근하고, 뭐 이렇게 여성 같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건 좀, 바람직하진 않죠? 여성 같다는 표현도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겸손을 성경은 온유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갖는 겸손, 그거를 온유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보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40년, 지금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죠. 거기서 깨져요.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역시 그 광야에서 또 깨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세의 성품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불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성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모세에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정의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본 것처럼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가 맞아 죽는단 말이죠. 약자가 불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나서서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갚는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정의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모세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지금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감이 불타서 그 약한 사람을 그 구해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한 사람은 분명하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잘못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정의감이 발동된 거예요. 약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보면 미디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일곱 딸들이 그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 그 미디안 딸들이 그 양떼 물 먹이려 하는 것을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미디안 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여줘요.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늘 그 사도행전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그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는 것에 학자들은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아무튼 이 모세에게는 그러한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성품, 이 온유함과 이 정의감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겨자씨 사랑방이 모세와 같이 컴피턴스를 이 실력을 갖추고 또 커뮤니티를 생각,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마을을 생각하고 더 넓게는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에 갖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 이거는 우리가 이따 이제 미가서를 볼 텐데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이 점을 교육하고 이 세 가지 C 이러한 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써서 그런 교육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모래에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겠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으니 이제 자기의 형제를 자신이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적같이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계속 듣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애굽에 그 왕궁에서 그 좋은 교육을 갖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기회들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그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는데 마침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구해줬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이튿날 다시 나갑니다. 다시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뭘 보여요?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13절이 그거예요. 뭐라고 야단 칩니까?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거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다. 먼저는 모세가 어제 있던 일이 아무도 주위를 살펴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일이 그대로 다 탄로난 거예요.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다른 한편에는 뭐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뭔가 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구해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않겠는가? 모세와 같은 그런 교육을 잘 받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리라 모세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공격해온단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제로 여겼던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사람에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저 모세가 히브리 사람 죽였다. 아니 애굽 사람을 죽였다.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그 귀에 바로의 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시켜서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는 것 화해시키려고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또 자기 민족 돌보려고 거기서 구해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을 밀고를 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는 자기가 거처할 곳을 잃어버리고 저 먼 땅 미디안으로 광야로 피신한단 말이죠.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의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니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뒤집어 씌워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라가 터지지 않겠어요?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받고 또 오히려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러면 어떤 마음 생깁니까? 그냥 막 속에서 막 욕만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겠다. 뭐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에서 생기면 어떠시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떠나겠다 그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참 저는 이런 경험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 뭐 허탈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뭐하러 이런 오해를 받을 짓을 하나? 뭐하러 선을 베푸나? 뭐하러 호의를 행하나? 내가 이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자괴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가령 한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식사 준비 힘들게 막 준비했는데 그래서 막 그 식사 잘 섬기고 있는데 아이 그 식사 준비한 거 같이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고사하고 반찬이 어떻네 뭐 밥이 어떻네 아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생기겠습니까? 우라가 터지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100%는 고사하고 뭐 100%가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도 사실 다 헤아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애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그러실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이 그냥 내가 이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잘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때 정말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왔는데 아니 저 사람 예수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교회를 떠날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 회피하지 않으시죠? 그거 그냥 이렇게 되갚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비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혹 모세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특히 교회 직분자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역할, 그 직분을 맡았으면 회피도 하지 마시고요. 도피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로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가는 여정 자체가 늘 이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오해받고 또 계속해서 원망받고 계속해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 그 모습을 이미 부르시기도 전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 앞에 그런 경우가 오걸랑 에이 나 교회 떠나고 말지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시각으로 더 이상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세처럼 대우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시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래서 온유함이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미디안 땅이요. 애굽에서 먼 것 같아요. 아마 대략 보면 우리 시내산 이제 가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더 가는 것 같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유목을 하기 때문에 그 시나이 반도를 여기저기 다녀서 정확하게 어디라 한 곳을 말하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 땅에서요? 어느 날 모세가 그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일곱 딸들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어서 자기들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는 그 딸들을 쫓아버립니다. 물 못 먹이게. 자,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아유, 모세가 참 이게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돕는다고 나섰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쫓기는 신세 되고 도망자 신세 되고 이렇게 노숙자 신세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도 뭐 거시기도 없이 그렇게 지금 우물 곁에 노숙 신세를 하고 있는데 아, 왜 또 나서냐고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점점까지 끼어들어서 종변을 당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 미디안 그 딸들을 도와요.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일관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비록 자신도 찍 쫓기는 그런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진 그 마음과 열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전사님 그 뒤에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그 번역한 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거기에 그 말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긍휼을 사랑하며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에게 있는 일관된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라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커뮤니티를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건 미디안의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애굽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는 그 지금 그 왕궁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복식을 하고 그렇게 도망치니까 뭐 그냥 도망치느라고 그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딸들이 볼 때는 모세 애굽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지금 거기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미디안 땅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는 선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미디안 땅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 딸들의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 그냥 두고 왔냐? 빨리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세를 데려오고 오고 그 집에 함께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큰 딸 십보라를 이 모세에게 시집가게 해요. 모세가 그 미디안의 딸 루엘인데 이드로라고 하죠. 이 사람의 그 뭐예요?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그래서 여기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땅에서 살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는 선을 베풀어서 그 죽음의 땅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이 미디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구원자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건져낸다는 표현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죠. 건져냈다는 표현을 계속 출애굽기에서 쓰는데 그걸 어디서 먼저 쓴다고요? 이 미디안의 딸들의 입에서 나와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사람의 행위를 그 죽음의 땅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미디안 땅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환대하고 구원자가 되시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했으면 하는 것,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환대하는 거죠. 그것을 경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민족의 누군가에게 대해서도 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 미디안 땅의 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